사랑한대 사람은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울어야 하나 잊어야 잊지 못한 죄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밤도 울어야 하나 아 사랑 애달픈 내 사랑 잊지 못할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잊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울어야 잊지 못할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잊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죄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정도 뭐야